않는 길에 서 있는 너를 한 걸음 떼기조차 힘겨운 너를 널 이해할 수 있는 따뜻한 내가 있어 외로운 날엔 어깨를 기댈 누군가